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고 한자로는 이신칭의 이것이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삶이 목적이 되고 삶이 중심이 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지 선을 행하거나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율법도 그리고 민족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할례도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고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그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복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지요? 내가 저거 잘했지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저 거저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속자와 또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또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율법을 통한 의라고 하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반론을 제시할 만한 것을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말씀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러한 언약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뭐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약속 혹은 계약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몇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멀쩡히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도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도 그에게는 자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언 80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느 날 여호와의 환상이 말씀 가운데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받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정상일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또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미 받은 것 많은데 또 뭐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바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 새끼도 없는데 무슨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계속 말씀합니까? 내가 물려줄 사람도 없어서 내 종한테 줄 것인데 더 이상 상 그만 주십시오. 이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항상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80세가 된 이 마당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밖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에 저 별을 세워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나이 80 먹은 노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바로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십니다. 이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고 또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할 때 단지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기업을 물려받은 자를 상속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삼성가에 이재용 씨가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재용 씨가 태어났을 때부터 갑자기 지식이 좋았고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에 금띠 두르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까? 단지 이건이라고 하는 재벌의 상속자가 된 것, 그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삼성의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약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상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신의 후손인 이삭과 그 대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유대인들만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건너뛰어서 24절의 말씀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축복에 누가 포함된다고요? 우리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기업을 이을 자는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어서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있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왜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한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상속자의 고난을 얻는다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의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이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축업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건축업자에게 지금 마운트 로스킬 지역에 집을 한 채 지어주면 내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업자가 뜬금없이 저 로토루에다가 집을 한 채 지어놓고 나에게 공사대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계약은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계약을 맺으셨는데 엉뚱하게 행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행해놓고 하나님 의의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 계약은 깨진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하셨던 그 의의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사람들은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없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15절인데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또 마지막 부분을 반대로 읽으면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도 있느니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율법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율법은 의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이룹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미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의 근거를 둔 것이라고 가정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한 약속, 의로워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런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 이것도 못 지켰지? 너 저것도 못 지켰지? 너 저것도 못 지켰지? 너는 의롭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죄로 인한 책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율법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들었고 사람들 스스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위로는 전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용서의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금 다시 바울이 진행시키고 제시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뜻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왔지만 그것은 허사였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만이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를 드디어 밝혀주는데, 아브라함이 단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로 이것을 밝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단지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은 다 깨지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된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핵심은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 가운데 또 다른 예를 하나 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8절에 나온 말씀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저 빨간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늙은 몸이지만, 80세나 되었던 할아버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80세에 해주셨던 그 약속이 얼마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2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20년 동안 그 약속을 제가 지키지 않는다면 제가 약속을 지키는 것일까요? 안 지키는 것일까요? 내가 약속을 20년 후에 지켰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킨 거겠지만, 그 20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되고, 마음 가운데 저 장지원 목사 못 믿을 사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는 100세가 되어서 이제 80세도 힘들었는데, 이 100살 먹은 내가 무슨 아이를 갖겠는가? 내가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내 사라의 생리가 진작에 끝났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것도 알았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종 엘리야사를 상속자로 생각을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 아내는 아닌가 봐 하면서 첩 하가를 얻어서 거기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사라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래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현실, 불가능한 나의 상황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그러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결과만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연약해지기도 했던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견고하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의 그의 모습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굴곡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의롭다함을 행함을 통해서 얻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멸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도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날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날마다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믿음에 강성한 사람도 때로는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그러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도 생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든 그 상황에서도 털털 털고서 다시금 하나님에게 목적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목적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면서 너희는 의롭다함을 칭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 복받고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하는 옛날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의도는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의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은 이 부족한 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도 동일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가 죽어서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인데 25절 말씀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암송해도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지 보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의 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해봐야지 라고 해서 하갈을 통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을 행하는 것,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의일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모든 육신이 죽은 것 같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라고 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진술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행하면서 주 앞에 헌신한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자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기적 가운데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믿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믿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다 추구해보고 났더니 물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라고 그것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여기셨던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죽은 것처럼 여겼던 그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 죄성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떠한 어려운 시련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 위에 굳게 섰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약속 위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약함이 변해서 견고함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여행권을 끊어드린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처음 이런 배를 타고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났습니다. 밖에 경치도 너무 좋았습니다. 곳곳에 내려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정말로 애써서 절약해서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었는데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낭비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 이 배 안에 있는 화려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비싸겠어?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행 내내 객실에서 전기주전자에다 물을 끓여서 컵라면만을 먹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크루즈의 일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컵라면도 질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내일이면 여행 끝나는데 딱 한 번만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자 이러한 생각에 식당에 가서 가장 소박해 보이고 싸 보이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지불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대답합니다. 얼마라니요? 아니 제가 음식을 먹었으니까 값을 지불해야지요. 그러자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행 기간의 모든 음식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고 모든 식당에서 마음껏 드실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분은 그 모든 음식값이 다 지불된 것을 모르고 혼자 애써서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식당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부자이길래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화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어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모든 신자들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죄까지 다 지불되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돈을 내야 음식을 먹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의 그 알량한 행함이 어찌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교만이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다 지불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말로 다른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그 약속을 향해서 확신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